리아 씨, 내일 시간 있어요? 네, 있어요. 왜요? 내일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. 같이 가서 골라 주시겠어요? 네, 좋아요. 저도 겨울 옷을 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. 같이 가요.